언젠가 외국 어느 나라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웃음을 띤 얼굴로 가이드하는 가운데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면서 보도로만 행진하더군요. 그런데 시위대열 중에서 누군가가 어쩌다가 찻길로 내려왔으니까 그때 경찰이 웃음을 거두고 그 이탈자에게 경찰봉을 휘둘렀습니다. 시위의 자유는 인정하되 불법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 여의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때 여의도의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행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눈 깜빡할 새에 불법 주차 차량을 끌고 가던 그 견인 차들도 그날만큼은 시위대의 불법 주차 차량을 그냥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 글쎄요,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광경,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도 갇힌 모세를 해방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눈물 짓고 땀 흘리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서울 성북구 정릉 2가의 유지영 씨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나갔는데 잘 들으셨죠? 걸어서 하늘까지 TV 드라마 중에서 물새의 테마였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요. 물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동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시위의 양상도 아주 다르죠. 또 그날 여의도에서 시위하는 그 시위하던 분들도 저마다의 절박한 이유가 다 있었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행정이 아니라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믿음직한 그런 모습이 돼야겠죠.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친구들 남도, 동수, 수연, 준구, 준식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동작구 흑석일동의 우철규씨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입니다. 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이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간, 역시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김석원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또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 중에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두 번째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 조용주 선배와 듣고 싶다고 영화배우 뺨치는 용모와 화수를 지닌 지욱 씨가 하이텔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참, 이 곡은요, 또 서울에서 서승연 군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는데요. 서승연 군은 사랑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적어주셨는데 지금 광고 들을 시간이라서 소개를 못해드리겠네요.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자, 광고 듣죠.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칼라 컨택트렌즈 시바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리그램이 전합니다. 볼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자, 준비됐지? 응? 700에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에 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영화 베티 블루 중에서 베티와 조그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비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던 여인 베티 블루. 베아트리즈의 딸 장 위그 앙글라르 주연의 이 영화는 프랑스의 신세대 감독 중에 한 사람인 장자크 베넥스의 대표작입니다. 이 장자크 베넥스의 세계적인 명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디바라는 작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디바는 발레로 치면 프리마돈나 격인 오페라의 여주인공을 말하죠. 이 영화는 오페라와 패티시즘, 그러니까 성도착증에 가까운 사랑, 그리고 필름 누아르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포스트 모던한 작품입니다. 오페라계에서는 보기 드문 흑인 디바, 신시아 퍼킨스의 열광적인 팬인 메신저 보이 쥐일. 그는 주차장 같은 곳에 거처를 두고 사는데요. 그의 집은 고성능 방송 기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한편 디바는 자신의 노래는 연주회장에서 육성으로만 들어야 한다는 그런 고집 때문에 어떤 종류의 녹음도 남기지 않습니다. 영화의 발단은 거의 패티시즘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쥐리 고성능 녹음기로 몰래 그녀의 녹음을 녹음하고 또 무대 의상인 가운까지 몰래 들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문제는 그의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홍콩에 본거지를 둔 국제 갱 조직이 이 디바의 해적판 레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쥐레 녹음 테이프를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쥐는 경찰에 쫓기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쥐리 모르는 사이 그의 우편 행랑에 테이프 하나를 떨궈 놓고 도망치다가 그만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얼음 송곳으로 찔려 죽습니다. 이 두 사건은 묘하게 쥐를 음모 속으로 엮어놓고 맙니다. 물론 그의 사랑, 디바까지도 말이죠. 영화 디바 중에서 라왈리 들으셨습니다. 죽은 여인, 그녀는 창녀로서 국제적인 마약 및 매춘 조직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군지를 녹음 탭에 남겨놓았다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그것은 쥐의 우편 행량에 들어가 있던 탭이었죠. 이제 쥐은 영문도 모르고 해적판 레코드를 만들려는 갱 조직과 여자를 죽인 국제 조직, 그리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까지 됩니다. 쥐은 그러던 중에 우연히 레코드 가게에서 레코드를 훔치던 여인 콜로라첼라를 만나서 그녀의 남자친구 고로디쉬를 알게 됩니다. 고로디쉬는 주일이 들려주는 디바의 테이블 듣고는 디바는 절대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서 의아해하지요. 그날 밤 주일은 누가 디바의 가운을 훔쳤는가라는 기사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다 디바의 가운을 목에 두르고는 창녀에게로 갑니다. 다음 날 주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집이 난장판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테이프와 녹음 기재가 엉망이 된 것을 보고는 줄은 흐느끼죠. 그의 친구는 그것이 경찰의 소행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경찰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도 말을 하죠. 피신을 하던 줄은 가운을 갖고 디바가 묵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줄은 가운을 돌려주죠. 처음에 디바는 내가 비틀즈냐며 경찰을 부르려고 하죠. 하지만 뮌헨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콘서트를 보러 왔다는 쥐리에게 차츰 호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명인의 외로움에 시달리던 디바는 그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해주고 또 파리 시내를 함께 산책하기도 하죠. 쥐도 디바도 행복하게 이 한가한 산책을 즐깁니다. 영화 중에 줄과 디바가 산책할 때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Sentimental Walk.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자신의 우상과 함께하는 생활에 푹 빠져있는 줄. 그러나 그 행복은 고성능 녹음 테이프에 있으니 정식으로 취입하자고 협박하는 갱 조직의 전화가 오면서 깨지고 맙니다. 해적 테이프 때문에 풀이 죽어있는 디바를 보면서 줄은 그녀에게 테이프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호텔을 나서자마자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줄은 이전에 갔던 적이 있던 흑인 창녀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녹음 테이프를 틀어봅니다. 그러자 정말 엄청난 사실이 쏟아져 나오죠. 경찰의 책임자인 사포르타가 국제조직의 우두머리라는 것, 그리고 밤거리의 흑인 창녀는 모두 그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쥐는 흠칫합니다. 그가 피신한 집의 주인이 바로 흑인 창녀였으니까요. 서둘러 피신하려고 하지만 이미 매춘 조직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 듭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때마침 달려온 고로디슈가 쥐를 구출합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고로디슈는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하죠. 위조 테이프로 사포르타 서장과 디바의 테이블 노리는 갱들을 한 대로 불러 모아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마침내 매춘 조직의 부하들이 쥐레의 거처로 다가오고 경찰도 들이닥칩니다. 게다가 사포르타 반장까지 등장을 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로디슈가 반장을 처치해서 위기를 넘기죠. 한편 디바는 쥐리 녹음을 한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상해서 파리를 떠나려 합니다. 디바는 쥐과의 추억이 어려있는 무대에 서서 생각에 젖어있죠. 그때 쥐리 나타납니다. 그는 음향 조절실에 테이프를 걸어놓은 뒤 무대로 내려와서는 이것이 유일한 테이프이며 당신만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죠. 디바의 목소리가 텅 빈 극장을 메우고 이 두 사람은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습니다. 감춰진 걸작, 오늘은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디바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요, 디바 역을 영화 속에서 맡았던 빌 헤르메니아의 페르난데스의 목소리였는데요. 아까 전에는 연주곡으로 들으셨죠? 라왈리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 언제나 저와 함께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시는 분, 선암준 씨, 음악평론가 선암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그 영화음악의 뒷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디바의 경우처럼요. 네. 감춰진 걸작이 있는가 하면은, 네.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그 영화 주제가지만은, 예. 그 주제가가 나온 영화는 또 잊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는 유명한데, 예. 그것은 어느 영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페드라 같은 경우요. 예. 뭐 자주 방송을 타는 그런 음악이죠. 근데 아시는 대로 페드라는 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극장 공개되고 그 뒤론 벌써 30년이 넘도록 어디서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비디오 가게도 없죠. 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를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년 여름철이면은, 네. 그 팝송 프로나 혹은 영화음악 프로그램에 신청이 자주 들어오고 또 방송이 자주 되는 여름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미나 마친이라는 그 깐촌의 가수, 예,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름 들어봤어요. 예. 미나 마친이가 부르는 그 행복은 가득히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대개 소개할 때 디스크 재키들이 영화 푸른 파도 연재까지나 중에서 주제가 행복은 가득히 미나 마친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걸, 네. 방송이 되어 옵니다. 예. 그러기를 벌써 30여 년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네요. 그러셨어요. 이 프로에서는 아직은, 예, 그럼 오늘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나마치의 노래를, 네. 들어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또 다른 나름대로의 그 영상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영화 푸른 파도 연재까지 나가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것은 정확하게 61년 여름이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은 60년이었고요. 예. 한 1년 늦게 소개됐어요. 그땐 뭐 아시다시피 전국이 그 5.16 혁명 직후라서, 예. 좀 어수선했었죠. 예. 5.16 사태로. 네. 예. 굉장히 오래전이죠. 까마득합니다. 네. 네. 그 무렵에는 그 미국서도 마찬가지예요. 칼라 영화의 황금시대여서, 예.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웬만하면은 그 좋은 칼라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물이 푸르고 하늘이 파란 유럽으로 가서 많이 찍었어요. 그 연애 센터니 뭐 이런 그 성숙의 20세니 하는 작품들이 대개 그런 칼라 영화 황금기에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 네. 이때는 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관광의 붐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 푸른파도 언제까지나는 바로 그러한 그 세계 호사가들의 관광 심리를 자극할 겸 특히 이탈리아 깐쪼네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어요. 아, 일종의 무슨 정책성 영화였나 보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 도메니코 모디뉴라고, 예. 그 아마 깐쪼네 팬들은 잊을 수 없는 유명한 인기 깐쪼네 가수였어요. 네. 영화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도메니코 모디뉴가 그 여기서는 민모라는, 네. 중년의 깐쪼네 가수로 나옵니다. 자기 역할을, 실생활의 역할을 그대로, 예. 영화 속에서 합니다. 근데 이 민모는 호라뷰지예요. 예. 아내를 잃고 레티시아라는 9살 난 여자아이와 함께 삽니다. 근데 이 레티시아가 대단히 깜찍한 소녀예요. 다소 건방진대가 있는 그런 밝고 명랑한 소녀인데 아버지는 자기 밴드를 이끌고 각지를 순회하고 다니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린 딸에게 괜히 새엄마를 맡게 해서 딸을 고생시키느니, 네. 차라리 마음이 맞는 그 악단의 친구들과 속 편한 나날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장가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오늘은 베니스, 내일은 나폴리, 네. 플로렌스, 까프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하면서 그 사이에 바람을 피는 겁니다. 적당히. 근데 네. 자유롭게 연애를 하다가 민모가 마침내 한 여성에게 그냥 꽉 잡히고 말았어요. 예. 그 여자는 미국의 돈 많은 미망인인데 예. 전에 같으면 민모는 그냥 쉽게 사귄 여자와 헤어질 수 있었는데 이 미망인은 민모를 꽉 잡고는 결혼하자고 조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민모의 그 새로운 상대인 미망인으로 나온 여배우가 린다 크리스찬이라는 네. 그 무렵에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였어요. 예. 근데 문제가 이제 꼬마한테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의 미망인은 레티치아를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꼬마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빠와 함께 둘이서 아주 즐겁게 살아왔는데 예. 이제 아빠가 새 장가를 들게 되면은 자기는 아빠가 떨어져서 기숙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9살짜리 꼬마가 이때부터 책략을 꾸며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 대신 네. 자기를 이해해주는 마음씨 착한 아름다운 새엄마를 아빠와 맺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이 이탈리아 각지를 누비는 간추린 가수이기 때문에 영화는 장면이 자주 바뀌는데 참 화면이 아름답게 그럼요. 근데 그중에 한 대목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나와요. 이스키아라는 이스키아 섬. 네. 나폴리 앞바다에 떠 있는 섬인데요. 네. 이 섬의 백사장에서 그 무렵에 18살 났던 그 간추린 가수 미나 마치니가 네. 주제가를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미나 마치니는 그 우정 출연을 했어요. 예. 이 영화로 영화에 데뷔했고 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예. 예, 미나 마치니가 그 해변가에서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그 Il cielo in una stanza. 하늘이 보이는 방이란 네. 뜻입니다. 아. 당신과 내가 이 방에 함께 있으면은 보랏빛 천정은 사라지고 태양이 함께 비춰온다는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은 가득히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 들어왔죠 지금까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이태리의 60년도 영화 푸른 파도여 언제까지나 중에서 미나 마치니의 노래 El cielo in una stanza 하늘이 보이는 방 들으셨습니다. 아, 참 목소리가 앳대요. 역시 18살 소년이 그렇습니다. 부른 거라서 그런지 30년 전에 18살이었으니까 지금 48살. 예. 영화 속에 그 레티치아라는 어린 그 꼬마만큼의 그 자식을 네. 갖고 있겠죠. 근데 영화에서 9살짜리 레티치아가 마침내 생각해 낸 것이 그 우연히 동네에서 알게 된 그 미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런데 네. 미렐라는 음악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티치아는 그 미렐라의 그 싱싱한 아름다움과 또 상냥함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네. 이 미렐라가 나의 새어머니가 된다면은 아마 나는 기숙학교로 쫓겨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아빠도 또 굉장히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미렐라와 바람둥이 아빠를 엮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빠를 꽉 사로잡고 있는 미국의 미망인 네. 멜세데스를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미렐라에게는 그 교향악단 지휘자인 파올로라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 꼬마 브레티지아는 얼마나 영악한지 결코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꼬마 같으면 이미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이름난 교향악단의 젊은 지휘자인 그 파올로를 약혼자로 가진 미렐라는 안 되겠다 포기를 할 텐데 이 브레티지아는 파올로보다는 인기 대중가수인 아빠가 훨씬 더 매력적인 남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9살짜리 꼬마가 해결하기는 참 난제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 영화는 이 나열인 꼬마가 아빠와 새로운 연인을 맺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참으로 재미있게 네.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사랑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 어떤 선택이냐면 그 전망 좋은 방에서 루시가 네. 그 조지와 고지식한 시스를 네. 그 사이에서 방황하듯이 미렐라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인류 교향악단의 지휘자인 파올로라는 약혼자가 꼭 전망 좋은 방에 나오는 그 시슬과 같아요. 네. 굉장히 고지식하고 네. 또 예,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네. 그런데 또 새로운 상대는 9살 난 딸까지 가진 호랍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네, 자유분방 그럼요. 근데 문제는 약혼자는 클래식 지상주의자입니다. 네. 또 새로운 연인은 깐쏘네 갔어요. 예. 이 영화가 상당히 구성적으로도 예. 흥미롭게 돼 있어요. 예. 제가 60년대 이 영화가 공개될 쯤이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도미니코 모드뇨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만했어요. 그만큼 인기였습니다. 네. 더구나 그 몰라레라는 깐쏘네 아시죠? 네, 이 노래가 들었어요.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재미난 대목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치지아의 아버지 민모와 미렐라의 약혼자 파올로가 만나는데 클래식 지상주의자인 파올로는 그 민모 앞에서 까니 보는 거죠. 까지 깐촌에 유행 갖추면 나도 얼마든지 앉은 자리에서 자꾸 갈 수 있다면서 네.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 보라고 들어보라고 나도 당신만큼이나 멋진 유행가를 즉석에서 만들어낼 테니까 잘 들어보라면서 잔뜩 위험을 잡고 피아노를 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독창적인 선율이 나온 듯 싶었어요. 조금 진행되니까 그 노래가 뭘 닮아가냐면 그 당시 유행하는 몰라레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또 다시 네. 자기 곡을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치다 보면 또 몰라레를 닮아가고 네. 이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향악단의 지휘자고 클래식 음악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무렵 그 사이에서 유행하던 대중가를 네. 몸에 배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웃음을 자아내는 대목인데 나중에 이 민모와 미렐라는 아까 미나마치니가 노래한 그 이스키아 섬에서 네. 맺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국의 돈 많은 미망인 네. 메르세데스는 그 민모를 포기하고 예. 미국으로 떠나고 이름도 메르세데스예요. 예. 고급 차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1시간 한 30분 남짓에 예. 그 관광과 또 음악 감상을 겸한 그런 영화였지만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적어도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 하면 무슨 그 높은 공무원 네. 뭐 그때는 상사라는 게 있었나요? 어디? 예, 그렇죠.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여권 가진 네. 사람들 볼 때였습니다. 그런 만큼 삼류영화관에서도 그 밝은 칼라 화면으로 이탈리아의 그 명승지를 보는 재미가 네. 각별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무렵에 외국 음악 하면은 뭐 미국 팝송 정도 나머지는 깐촌의 샹송이었는데 네. 도미니카 모드뇨의 노래를 여러 곡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더구나 61년에 이 영화 공개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미나 마치니의 노래는 굉장한 인기였어요. 아. 이들이 국내에서도 이 두 곡이 한 8개월 동안 네. 그 레코드로 100만 장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예. 아쉬운 것은 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개되고 나서 단지 미나 마치니의 노래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행복은 가득히 가득히는 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 영화, 그 노래가 나온 영화는 조금 기억에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서남준 씨께서 예. 다시 그 뒷얘기를 풀어주셨군요. 그 영화가 바로 푸른 파도의 언제까지나였습니다. 근데 예. 60년에 이 노래가 얼마나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지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계를 대표하는 그 테너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네. 뭐 테너 가수들이 팝송 부르는 거 여사죠. 그렇죠. 그렇죠? 예. 흔합니다. 예. 또 그렇게 불러야 하는 줄 알고들 있고요. 근데 30년 전만 하더라도 오페라 가수가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가수들 뭐 페루치오 탈리아비니가 고작 부른 건 물망초 정도였어요. 유명한 프랑코 코렐리도 팝송 부른 게 없고요. 네. 또 이 무렵에 제일 인기 있었던 가수는 주세페 디 스테파노였습니다. 네. 아시죠? 네. 64년에 우리나라도 왔었고요. 그 무렵에는 디바라고 하면 마리아 칼라스였고 예. 또 남성 가수 중에서는 스테파노가 정상의 테너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 행복은 가득히를 스테파노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군요. 예. 그런데 지금 들려드릴 이 음반은 굉장히 그 골동품적인 가치, 재료적인 가치가 있는 음반이에요. 귀한 음반이군요. 예. 그래서 예. CD도 안 나왔고 네. 음반에 좀 잡음이 좀 납니다. 아, 그래도 좋아요. 그래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네. 60년대 최고의 테너 가수 스테파노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제가를 녹음을 했는데 오르간 반주로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랫말 속에 원래 미나 마치니 노랫말 속에 이런 가사가 네. 있어요. 우리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하모니카의 노랫소리. 나에게 그것은 끝없는 하늘 위에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의 소리 그것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테파노가 우정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반주를 오르간 반주로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곡인데 오늘 우리 FM 영화음악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소개해드리죠. 네. 귀한 음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60년대의 그 정투로 돌아가 보시죠.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Stop.